있어. 이 지구를 번쩍 들어 너에게 줄 테니까 내 손바닥 위 저 별을 담지. 나 잠든 이 우주 위에 우리만 깨어있지. 널 볼 때마다 맘이 넘치고 커져. 과장이 아닌 진심인 걸 눈을 봐대. 난 네 그림자 담으러 내가 가장 가끔 길을 가. 늘 너의 곁에 I wanna be. 고맙지 않을 만큼 더 당연하길. 열 걸음 채걷기 전 날 찾을 수 있게 항상 너의 곁에 I wanna be. 늘 너의 안에 I wanna be. 외로울 때는 날 떠올리기. 지금 이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항상 너의 안에 I wanna be. I wanna be. Okay. 널 향한 내 맘 멜로디로 바꾸면 이 노래는 오늘 안 끝날걸. 근데 말야 이거 너무 좋겠어. 난 다시 흐물대겠지. 내 손 늘 너의 곁에 I wanna be. 고맙지 않을 만큼 더 당연하길. 열기 채 걷기 전 날 찾을 수 있게